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그 한 해 가장 잘 던진 투수에게 주는 상이 사이영 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영 상을 받은 투수가 그 다음에 아주 잘 던질까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이영 받은 이 투수 보면 실력이 슬럼프에 많이 빠지고 그 전에 비해서 사이영상을 받았던 그에 비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이영상 받고 우쭐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개념인데 월드컵에서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그 다음 이제 4년 지나고 나서 또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는데 16강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그냥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 전에 2014년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 1승 1패로 세 번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어요? 벌써 다 따먹으셨어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2대 0으로 졌잖아요. 맨 마지막에 손흥민이 팍 달려가지고 두 번째 골을 때는 다들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새 다 까먹었어요? 예? 독일이 FIFA 랭킹 1위였고 한국이 57위였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독일, 전 월드컵 우승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거예요. 한번 박수치고 대한민국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의 생일 벌써 치시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배하면서 박수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박수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독일 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98년 월드컵 우승팀이 프랑스였어요. 근데 그 다음 월드컵에서 또 16강 진출도 못했어요. 마찬가지 2006년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도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 월드컵에 16강도 진출하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다 졌어요. 이 불편한 진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승하고 나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복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이스라엘에 큰 용기와 또 확신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여리고와 치르게 되었는데 이 상대가 정말 힘든 상대였어요. 다들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여리고 성을 정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심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며 이 성 주위를 돌고 그다음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칠 것뿐밖에 없는데 성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너무나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각자 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에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나누지 못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또 지시하셨던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성 주위를 매일 6일 동안 돌게 한 다음에 이제 7일째가 될 때에 이제 7일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가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릴 수 있었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면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됐고 큰 모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얻게 될 전리품은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바치는 프랙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첫 번째 열매는 내 것이다. First fruit is mine.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것이다.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안 되고 예,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아들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의 원리도 소득의 첫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남아도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소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세러사이드해서 드려야 했던 거죠. 근데 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림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머지 10의 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첫 열매, 첫 새끼, 장자, 첫 10의 1, 11조.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어요. 같은 컨셉으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여리고성과 치러서 승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미리 이건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케 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억해라 내 것이야. 전리품 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그대로 들여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뭐야 하나님 이게 뭐야 우리 전리품도 못 취하고 한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고 다들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또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다들 그대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확실하게 전쟁 바로 전에 그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겼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 7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딱 1절부터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7장의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갑니다. 1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누구에게 바친 물건이에요? 누구에게 바쳐져야 할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컨셉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이미 어떻게 보면 바쳐진 거죠. 바쳐진 이 물건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몰래 빼돌려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아간 빼고 이것을 알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승리해서 정복했으니까 다음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길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거는 아이 같은 아이성이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서 전쟁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금 정탐꾼의 이 판단이 어떤 걸 근거로 이런 판단이 내렸는가? 이게 잘못된 판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8장에 가면 두 번째 전쟁을 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8장 25절에 아이성에 살고 있었던 어른 남녀가 만 2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장정 남녀 만 2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정탐꾼은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성전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서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이 위치한 곳이 해발 한 500m쯤 되어 있는 고지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골짜기에서 오르막길로 아이성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전쟁하기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정탐꾼이 너무나도 쉽게 타보낼 필요 없고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저렇게 손쉽게 정복했는데 요 아이 같은 아이성 요것도 금방 정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특별히 어떤 분별력이 흐려지는가? 스스로는 과대평가하고요. 우리의 대적은 과소평가하게 돼요. 교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영적 전쟁할 때도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썸바디가 됐냐, 내가 엄청난 능력이 많으냐 착각하게 돼요. 과대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적 사탄,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교만해져 있으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또 대적을 과소평가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태까지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진행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7장 전반부에 아이성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재빠르게 작전회의를 열고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3천 명 보냅시다. 재빨리 그렇게 결정하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순간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우리 스스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냐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의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의 체험은 상당히 과장되기가 쉽고요. 스스로를 또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승리에 들뜬 그 도취감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그 다음에 패배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걸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이성과의 전쟁은 재빨리 결정이 났고 재빨리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3,000명 보내고 길갈에 남아서 이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떠한 전쟁 소식을 듣게 되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여기 지금 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해석이 변할 수가 있어요. 먼저 36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 나올 때에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36명이 총 피해자가 아니고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 제가 보기에도 36명보다는 훨씬 더 피해자가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대요. 이 패배가 큰 충격과 좌절감을 심어준 거예요. 전혀 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조그만 이 아이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 이 아이성이 어찌 감히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증폭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에서 우리가 패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기적,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하면서 사기 충천에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여호수아가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6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떠한 상태인가 짐작이 되죠. 너무나 큰 상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굳이 전쟁에서 패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도 많은 때에 패하고 나서 그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참 아쉬워요. 미리미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또 목장 교제 시간에 또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에요.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기도 없이 행동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 일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연될지 몰라도 먼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많이 상심했고요.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 저물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신들이 패했다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받는 땅마다 다 너희 땅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패할 수 있지? 그것도 여리고성도 아니고 조그만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 때쯤에 그 응답을,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비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 약속, 커버넌트를 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이 물건을 훔쳤고 여기서는 사기하여 적혔는데 영어로 보면 라이예요.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숨겨서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불순종이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범죄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내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훔친 물건과 훔친 사람이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너희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케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허사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때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무시한 채로,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위축되어 주눅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고 변화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비춰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큐티의 시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매 아침마다 가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빨리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분 동안 깊이 있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가질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자를 색출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색출하는 방법도 14절과 15절에서 알려주세요. 먼저 열두 지파를 서게 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열두 지파에서 한 지파가 뽑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열한 지파는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한 지파에 또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쭉 세우게 해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게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한 족속이 뽑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족속들 다 물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족속에 있는 사람들 가문별로 쭉 서게 해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한 가문을 뽑게 해요. 그 다음에 그 가문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쭉 서게 한 다음에 다시 제비를 뽑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죠.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것도 다 섭리 가운데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지금 이 범죄자를 색출해가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길가 진친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서너 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가면서 지금 이 범죄자가 누구인가를 그 수사망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간으로 좁혀져 가는데 서너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아간은 끝까지 시침이 떼고 본인이 내가 했습니다.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왜요?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안 들키기를 바랐던 거죠. 지금 36명이 넘는 동족의 죽음과 또 가나안 땅 약속이 이미 승리가 이미 약속된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미 죽은 그 36명 이상 되는 그 군사의 아내들은 앞으로 미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집 아가는 끝까지 시침이 떼고 설마 내가 제비에 뽑힐까 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자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을 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먼저 지금 이 아간의 고백 가운데 나온 세 가지의 동사를 살펴보고 싶어요. 내가 그 물건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탐내고 또 내가 취하였다. 영어로 I saw, I coveted, 그 다음에 I took them.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가요? 창세기 3장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취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게 된 과정도 보고 탐내고 취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 삶에 침투하는 단계예요. 보고 탐내고 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 무렵에 왕궁 지붕을 한가로이 건넬 때에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아니야? 어? 왜 문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게 목욕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상하네, 미쳤네. 이렇게 신경 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지붕 건너다가 보였을지 몰라도 그분 그것으로 끊었어야 되는데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꿰뚫어봤어요. 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이 나죠. 신하들에게 야 누군가 알아봐. 신하가 와서 우레아야 아는데요. 그러면은 유부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꺼야죠. 거기서는 정말 아 아닌가 보다. 어? 아니야 아니야. 신경 꺼야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탐냄이 있었어요. 유부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데리고 와 취했어요.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뭘 욕심부리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뭘 욕심부리냐가 결국 그 죄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짓게 할 만한 것은 처음부터 보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알잖아요. 그건 보지 마셔야 돼요. 이제 유혹이 될 만한 곳,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흔들릴 거야. 알잖아요. 그럼 가지 마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것에 계속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드립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보는 그 TV, 내가 보는 그 인터넷 컴퓨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만약 나로 죄짓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나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아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같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같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21절에 보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훔쳤다라고 하죠. 여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무엇인가? 정말 호화 찬란한 무늬들이 수놓아진 값비싼 옷이었어요. 외투 전체가 금실로 엮어진 옷이었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 여리고성 왕의 옷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또한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정도는 다른 데서는 이거는 구하기가 힘든 아마 왕궁에서 구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가는 처음부터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왕궁에 갔다는 거예요. 값비싼 거 취하죠. 그런데 아간이 가난해서 지금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훔친 건가? 아니에요. 24절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의 재산을 압수당해서 불태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꽤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고 욕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명문 유다 가문의 족장이었어요. 아간은 이미 가진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처음부터 의도해서 왕궁에 가가지고 그걸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고통과 이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아간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여기서 표현된 망령된 일, 이거는 아무 죄에 다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어리석은 일을, 특히 성적으로 악한 죄를 졌을 때 사용하는 망령된 일, 하나님의 영광에 큰 누를 끼쳤을 때 사용하는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간이 소유했던 모든 것과 함께 아간을 불사르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15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간은 먼저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아주 섬뜩해요. 처벌이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처벌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다음번에 받게 될 때는 정말로 그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죠. 너무나 끔찍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아주 무섭게, 섬뜩하게,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아간을 체벌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그래도 마음속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내용인데 오늘은 요 아간의 사건만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하고 큰 거일 때가 많이 있어요. 형님들 수억만 불짜리 되는 로켓 그 챌린저호가 10불도 안 되는 조그만 고무바퀴, 오링이라는 고무바퀴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된 내용 제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영상 보면서 나누었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살면 서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잘 못하면 만약에 병균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 4년 전에 한국에서 메르스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외국에서 메르스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어요. 격리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접촉하는 사람마다 전염을 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그냥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한국이 마비가 됐어요. 그때 메르스에 전염이 되면 아니 전염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증상만 나타나도 나라는 그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그 상황에서 아니 왜 국가가 저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격리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진작 그렇게 열심히 격리시키지 못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을 했죠. 공동체, 이 한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감염된 그 사람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간을 그렇게 처벌하시며 격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뱀에 물리게 되면 그 물린 것을 즉시 끈으로 강하게 묶죠. 왜요? 독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렇게 도려내실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강력하게 명령하셨는데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범죄한 이 아간과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해도 괜찮구나.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죄져도 되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거든요. 지금 초창기예요. 딱 지금 전쟁 한번 승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벌써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교훈 줘야겠구나.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가볍게 쉽게 여기서는 안 되게 했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아간이었죠. 그러나 아간이 돌에 맞고 죽으면서 또한 그의 시체가 불타버리는 것을 다 지켜본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었던 그 죄성도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욕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괜찮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되었던 그 불순한 마음들도 아간과 함께 다 죽었을 거예요.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런 결과가 나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구나. 그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순간 고통이었고 시련이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멀리 내다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의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에는 뺄셈을 허락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곱셈을 계획하고 계시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간의 끔찍한 처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나쁜 놈 저거.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금 우리 모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지? 왜 우리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지?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인들이 지금 돌을 던져서 아간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 전리품 몰래 챙기고 싶었는데 내 안에도 그 유혹이 있었고 또 욕심이 있었는데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더라면 나도 지금 저 아간과 같이 저렇게 죽을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 내가 그때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저 아간 큰 차이가 없는데 돌을 던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하면서 왜 아간이 바보같이 그 일했는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유혹에 100%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간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예요. 아니, 아간과 같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다 욕심 때문에 흔들려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범죄하잖아요. 죄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각자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거 가지고 수족을 하면서 죄와 싸우지만 그럼에도 종종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이렇게 울부짖을 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난 군중이었는데 하나둘씩 갖고 있었던 돌 내려놓고 다 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거룩하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서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범죄하는 존재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간과 같이 처벌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나 감사하죠. 또 들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감격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낯짝 두껍게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되 그 은혜를 절대로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함을 삶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